그저 바람에 떠다니던 나만 쉴 곳을 찾아다니다 날아다니다 또 이름도 모르는 꽃에 걸린 것뿐인 건데 흔적은 없어도 통증은 남아서 괴롭혀도 살아가며 널 바라보다가 거울 속 낯선 모습 어느새 닮아있다 전부 너로 그 마지막이야 될까봐 난 그게 두려워서 나와 깨져서 망가진 내 맘 조각나 날카로워져 내게 다가오면 다칠까봐서 더 다가서지 못하다가 널 봐도 웃지 못하다가 망설이다가 놓칠까 멀어질까봐 겁나는 바보 같은 나는 매번 이렇게 아프다 너란 바다는 너무 깊은 바다 끝도 없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넌 그래도 물결 사이로 조용히 떠오르네 흔적은 이렇게 적시든 남아도 나도 역시 해가 뜨면 다 마를 테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 감당하기에 너무 큰 파도라 그 마지막이야 될까봐 난 그게 아직 두렵나봐 깨져서 망가진 내 맘 조각나 날카로워져 내게 닿으면 다칠까봐서 겁이 나 어쩌면 너도 같은 맘일까 스며든 미소 그 모든 게 사랑 같아서 마지막이다 조용히 사라진